A veces, por más doloroso que sea, lo más sano es decir adiós. Beautiful goodbye. Chen. Cuando pasara el invierno y las flores florecieran, dijimos que estaríamos bien. Pero no importa qué tanto lo intente, no puedo ignorar que tus sentimientos murieron. I'm not afraid to die. 행복해요 그걸 빌어요 기억해요 사랑했던 걸 우리 Encuentra tus sueños rotos de nuevo. No digas que no puedes. Yo te ayudaré a hacer esos sueños realidad. Only one. B1A4. Yo te protegeré y permaneceré a tu lado cuando caigan tus lágrimas. Solo descansa en mis brazos sin preocupaciones. You are the only one. 조금만 꿈을 찾아요.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그 꿈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요. 숨이 차오를 때면 잠시 눈을 감고서 상상해봐요. El amor es una ardiente flor que florece y luego se marchita. Wildflower, Park Hyo-shin. Cuando llegue la primavera para traerte de vuelta en ese día, entonces voy a florecer. 지나간 날들에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 줄기 햇살에 몸 녹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금고 기다린 떨림 끝에 다시 나를 비우리라 사랑은 피고 또 지는 다 버리는 불꽃 빗물에 나의 맘에 눈부시게 빛나던 추억 속에 그렇게 너를 또 한 번 불러본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남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 Sé que el amor nunca volvería a mi vida, pero tú apareciste frente a mí. How to love. Beast. Los sentimientos son como imanes que se atraen. El amor simplemente es natural, no artificial. How to love. 우린 얼마나 특별할까? How to love. 아직도 모르겠어 사랑한 법. 마음을 서로를 빌다고 자꾸 점수를 매겨 비슷한 취향에 잘 맞는 열애켜 이런 게 중요해 난 모르겠어 Just love 인위적인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에 이끌려 서로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되는 거지 안 그래 계산해라는 순간부터 거짓된 사랑 아니 그냥 흘러가는 연애 시간만 때울 거면 차라리 나는 안 해 이것저것 따지고 끼워 맞출 시간에 네 눈을 한 번이라도 마주치고 웃을래 보고 있기만 해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뭔가 남지 않더라도 난 좋은데 Baby tell me how to love 다친 맘을 열어줘 엄마 머릿속이 가득 찬 생각을 비워봐 How to love 상처가 남아도 괜찮아 사랑하는 순간은 행복할 테니까 How to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사랑하지만 때론 헤어짐을 생각해 서로를 아직 알지 못한 채 How to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love 조금 더 천천히 내게 맞춰갈게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How to love 사실 너 말고 또 다른 사람을 난 만나봤지만 매번 당연한 듯 다가온 이별 앞에서 다신 사랑 같은 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가 온 거야 내 옆에 네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래 잃고 싶지 않은데 yeah. 너와 내가 가는 길엔 끝이 없기를 난 바래 너 역시 내게 같은 믿음을 줬음 해 다른 생각은 그만해 행복하기도 바쁘 Oh baby tell me how to love 같이 맘을 열어줘 엄마 머릿속이 가득 찬 생각을 비워봐 How to love 상처가 남아도 괜찮아 사랑하는 순간은 행복할 테니까 How to love 우린 얼마나 특별할까 How to love 난 아직도 모르겠어 사랑하는 법 How to love 넌 날 어떻게 생각할까 아직도 너무 어려워 내게 사랑이 oh, baby, tell me how to love Sé que esto es amor, pues soy feliz gracias a ti. Todos los días sueño que tomo tu mano, que volamos por siempre. Best luck, Chen. Mi amor, te extraño. Es el destino. Es el destino y no puedo evitarlo. Every day I 사랑해. 떨리던 내 입술도 그대, 설레던 이 마음도 그대. 내 사랑이죠, babe. 이런 게 사랑인 걸 알죠. 그대가 있어 행복하죠. Yeah. 사랑이에요, babe. 매일매일 꿈을 꾸죠. 그대 손을 잡고 날아가. 영원히 언제까지나 보고 싶은 나의 사랑. Cuenta que estabas cerca de mí. Lo siento, no pude darme cuenta de que estabas llorando. Lo siento. Ahora yo iré ante ti. Una vez más. ¿Puedes venir a mi lado una vez más? One more time. Kim Hyun Jung. Si no hubieras existido, no hubiera conocido lo que es la felicidad. Ahora sé que eso que se llama amor eres tú. Gracias por mostrarme lo que es el amor. Oh, 소중한 사랑을 가르쳐줘. 고마워.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 Que cree en mí, me da coraje y me permite salir al mundo otra vez. El hecho de que camines tras de mí, siempre velando por mí, es tan hermoso. Together, Gigeon and JB. Cuando estamos juntos, todo cambia y mis recuerdos dolorosos desaparecen. Cuando estamos juntos, estoy feliz otra vez y sin saberlo, pongo una gran sonrisa. Oh, Lo siento mucho. Realmente lo siento. Siento que me he enamorado de ti. Incluso si no puedo acercarme ni abrazarte, aceptaré incluso este doloroso amor. The words on my lips. Heo Jong Sang. Te amo. Las palabras que se forman en mis labios todos los días. Las palabras que no podía decir a causa del miedo de querer huir. Las palabras que digo cuando estoy solo. Te amo. Por favor, voltea y mírame una vez más. Dijiste que solo me quieres como un buen amigo y que ese cariño sería para siempre. No me digas esas palabras nunca más. Para ti puede ser tan liviano, pero para mí pesa demasiado. ¿Y si fuera ella, Kim Jong-hyun? ¿Por qué me estás dejando? Sonríes y cruelmente me dices adiós con esos ojos, quitándome el aliento con esa despedida. 마지막에 하지 않을래. 그래야 지금 이 아픈 시간도 훗날 좋은 추억이라 웃으며 말하고 있을 우리일 테니까 말이야. Oh, oh. 말했었지 그저 좋은 친구의 가슴으로 날 사랑하는 것이라 영원한 거라고. 그런 말 다신 하지마. 내겐 너무 가벼운, 그러나 내겐 너무 무거운 이 마음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조금은 물러설게. 기다릴게. 네가 편하도록 멀리 서 있을게. 이리 애원하잖아. 해야 어찌 떠나려는 거야. 웃는 그 눈으로 환영이란 잔인한 말은 나를 죽이고 숨이 멈춰 행복하게 해주던 그 멜로디가 아직 너무 찬란하다. 제발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살고 싶지 않아, 어찌 않아. 너는 날 어찌 않아. 아예 모른 채 살 것은 이렇게 미치도록 슬플 줄이야. 해야 어찌 떠나려는 거야. 안녕이란 그런 잔인한 말로 떠나겠지. 너 제발 또 가지 마라 해야. 오, 오. 해야 너는 친구의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영원하다고 그런 말 다신 하지마. 내겐 너무 가벼운, 그러나 내겐 너무 무거운 네 마음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조금은 물러설게. 기다릴게. 네가 변하도록 멀리 서 있을게. 이리 애원하잖아. 해야 어찌 떠나려는 거야. 안녕이란 그런 잔인한 말로 떠나버리는 넌 원망하게. El principito me dijo que ocupar un espacio en el corazón de una persona es lo más difícil. The Little Prince. Rework. Estoy llorando porque te extraño. Porque ya no me veo reflejado en tus ojos. Como si fueran de cristal, ahora solo veo a través. 너의 말투 또 너의 표정 알 수 없잖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네 마음을 얻는 일. 네가 날 기르고 길들이면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을까.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바람 같은 맘을 내게 머물게 하는 건 어렵다는 걸 나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 우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우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 작은 것 하나 하나에 미소 그렸잖아. 까만 하늘 위 펼쳐진 저 별들 세보며 어렵다는 걸 나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 Amaba, tú eras mi todo y te lastimé. Lo siento. I still love you. Lee Hong Ki, Your Song. Estás grabada en mi corazón como un tatuaje. Incluso aunque lo intento, no puedo borrar tu amor. 어릴 때 힘들던 그날의 인사를. 울지 마, 울지 마, 부디 행복해줘. 나의 사랑, 안녕. 사랑해,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이제 두 번 다시 너에게 해줄 수 없는 말. 너만, 너만, 너만 사랑했던 나의 전부였었던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해,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난 너만, 난 너만, 난 너만 많이 사랑했었다. 하지마 추억도 하지마 아픈 내 가슴아. 미워해, 미워해, 이제 널 미워해. 너를 잊으려면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Estoy llorando porque te extraño, porque ya no me veo reflejado en tus ojos. Como si fueran de cristal, ahora solo veo a través. I'm crying. Timing. Quiero mantener todos los recuerdos en mi corazón, como el olor de tu cabello mojado rozando en mi nariz. Por favor, te estoy pidiendo solo una vez. Si vuelves a tomar mi mano y caminar conmigo, juro que cambiaré. この部屋せいざくにたたき聞こえることを 寂しさを歌って泣いているの響く雨音もう君はいない君はいない言い聞かせては消えない残像を追いかけてるああ雨に打たれて震える君その細い肩に触れたあの日まだ昨日のことみたいで I'm a cry, I'm a cry, I'm a cry cause I miss you その瞳はもう僕を見ていないガラスのように透き通ったままであの頃勝手に描いた未来だけに向いてた心もう君以外君以外何もいらない今ならわかるよ君の思いああ当たり前だと思う景色ずっと左腕にこの記憶を胸にしまっておきたい濡れた髪の香りふっとよぎるよああお願いだからもう一度その手を取って歩き出せたら変われると誓うのに僕の心もいつしか雨降り Muchas gracias por habernos acompañado en esta emisión de El Tiempo del Corazón. Esperamos que les haya gustado esta increíble selección de canciones, directamente al corazón. Hasta la próxima. Hola, soy DJ Diego de Fanplay y también pueden escucharme en El Tiempo del Corazón. Quiero agradecerles a todos los que estuvieron escuchando la primera temporada de Fanplay. En serio, les agradezco de corazón. Fue un placer estar con ustedes prácticamente todos los lunes y poder dejarnos, darles ánimos, escuchar la música que les gustaba, sacarles una que otra risa, hablar de cosas que a lo mejor ustedes no sabían y nosotros por el ánimo de investigar también descubrimos. Estoy muy agradecido, en verdad. Ustedes son muy, muy geniales y muy amables por permitirnos estar con ustedes cada lunes. En verdad, no tengo así palabras para poder describirlo, pero de corazón les agradezco todo su apoyo que estuvieron con nosotros. Muchas gracias, en verdad, y esperemos que nos sigan escuchando en El Tiempo del Corazón. En verdad, muchas gracias.